내가 너의 깊은 바다에 온전히 닿을 수 있다면 그때 우리 조금 덜 아프고 행복할 수 있었을까. 안나 나는 너의 낯선 슬픔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. 너의 말은 저 푸른 파도처럼 내게와 빛으로 스며드네. 행복할 수 있었을까. 행복.